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날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우린 빛나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 또한 이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르 같은 만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밤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내 더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.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노래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it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motion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s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